Padat kamu rewi, 즐겁던 날이 바람이 불어와 생각나게 하네. 바닷가 모래 위 흩어진 날들이 파도에 밀려와 내 맘에 쌓이네. 바람아 불어라, 파도야 펴라, 내 마음의 아픔이 씻어지도록. 바닷가 젖어드는 노을이 잊혀진 날 속에 날 머무.